자, 제가 그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 책을 한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Entonces quiero darle una historia sobre un libro que leí. 어느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렇게 사역이 있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워서 다른 목사님이 가게 되었습니다. Entonces había una iglesia que no crecía y por eso vino otro pastor. 이 목사님도 가서 열심히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도 하고 뭐 설교도 열심히 하고 기도했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Entonces ese nuevo pastor también visitó y se dedicaba en la oración, pero la iglesia sigue igual.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와서 여기서 또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 차라리 폐쇄하고 문을 닫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Entonces sí, vienen muchos pastores, pero la situación sigue igual. Entonces sería mejor cerrar la iglesia.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교회 문을 닫고 내가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 장례식을 치르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Entonces ese pastor cuando estaba orando de repente Espíritu Santo dijo que entonces que realiza una ceremonia funeral de la iglesia. 아니 교회 장례식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은 치르지만 교회 장례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성령께 물었습니다. Entonces le contesté al Espíritu Santo, hay ceremonia para los hombres, pero no hay ceremonia para la iglesia.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르면은 여기 이제 시신을 관 안에 안장을 하고 마지막 이렇게 그 시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관을 강단 앞에 갖다 놓아라. 그리고 관 뚜껑을 열어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시신이 있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그 관 안에는 전부 다 유리로 이렇게 붙이라고 했어요. Entonces el Espíritu Santo dijo, y en ceremonia funeral siempre hay cajas, ahí le pone el cadáver. Misma manera, pónganse en medio una caja y pónganlo un espejo en ahí adentro. 그래서 이제 신문에 딱 광고 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문을 닫습니다. 교회는 죽었습니다. 이제 교회 장례식을 치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교회 장례식에 모두 참석하십시오. Entonces le hizo una propaganda diciendo, hay una ceremonia funeral de la iglesia, los invito a participar de esa ceremonia. 그 지역 사람들이 놀랐죠.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지만, 아, 교회가 무슨 장례식을 치르는가? 아주 관심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교회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는가? 교회 문 닫는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는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이 다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Entonces toda la gente se interesó, ¿cómo es ceremonia de una iglesia? Entonces vinieron de todo multitud en aquella iglesia en tal fecha.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다 모인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이 관 앞에서 마지막 시신을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ntonces se realizó toda la ceremonia y entonces por último le invitaron porque era una costumbre al mirar ese cadáver por última vez. Entonces lo invitó a pasar todos.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분부터 나와서 이제 이 관 앞에 마지막 이제 교회 장례식을 치를 테니까 한번 보고 가십시오. Entonces los invitó a desde la primera fila que pasen todos aquí enfrente.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그 관을 이렇게 들어오네. 깜짝 놀라고 다가 자빠지는 거야. Entonces aquella primera persona cuando vio se sorprendió, casi se desmayó.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관 안에 어떻게 돼 있길래 그저 놀래. 두 번째 사람 똑같이 보고 다가 Entonces todos tenían una duda, ¿por qué estaba asustándose tanto? Segunda persona se pasó lo mismo, casi se desmayó.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이제 관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저기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이 딱 놀라고 자빠지는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En ahí adentro, ¿qué es lo que tienen ahí adentro? Se interesó todo multitud. 모든 사람이 그 관 앞에 가서 다 놀라 자빠졌어요. Porque toda la persona viendo al final se sorprendieron. 왜 그랬을까요? ¿Por qué? 그 관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쳐 보였습니다. Porque ahí adentro había espejo. ¿A quién se veía? En sí mismo. 목사님께서 여러분들도 다 언젠가 이 관에 시신으로 안장되고 장례식을 치를 것입니다. Entonces pastor dijo, 설계했습니다. Algún día ustedes mismos estarán en este lugar. 관 안에 여러분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Ustedes mismos vieron lo que estaba ahí adentro.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여기 누울 것입니다. Solamente depende del tiempo. Algún día seguramente van a estar aquí. 여러분 천국에 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Están preparado llegar al cielo? 회개했습니까? ¿Usted se arrepintió?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Hay que creer a Jesucristo.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Por eso necesita la iglesia. 장례식을 전도 집회로 바꿔 버렸습니다. Entonces aquel ceremonia funeral se convirtió en una campaña evangelística.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 다시 부흥해 가지고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Al final ellos enfrentaron un gran avivamiento y formó una grande iglesia.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Cuál es el propósito de la iglesia? Ganar almas perdidas.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제가 강의에 여러분 이제 교재 보게 되면은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Entonces en la página número 1, página 1, ahí dice por qué las iglesias no crecen.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Por qué nuestro Señor vino aqu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Cuál es el propósito de la venida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자, 여러분은 나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tonces ustedes ya saben la palabra del Señor y pueden contestar fácilmente.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En capítulo Lucas capítulo 19 versículo 19 ¿qué dice ahí? 내가 온 것은 이제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Yo vine para encontrar aquellos ovejas perdidos. 이것이 바로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Ese es el propósito de la iglesia. 아, 교회 존재 목적 예배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Entonces hay propósito de servir.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이죠. Educar a aquellos pueblos de Dios. 또 사회인들에게 또 우리가 이제 봉사하는 이런 사역도 있습니다. Nosotros debemos servir a nuestros socios.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예배와 봉사와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Pero hermano, primeramente lo más importante es que uno debe ser salvado a través del evangelio. Después puede realizar todas esas cosas.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가 없는 교회는 사실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Entonces, en una iglesia que no evangeliza es una iglesia que ya perdió el propósito de Dios. 매주일마다 새 신자가 와야 합니다. En cada semana tiene que haber nuevos miembros. 여러분이 그 새 신자를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Entonces ustedes tienen que educar a aquellos nuevos convertidos.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게 되면 이제 봉사도 하게 되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Y cuando después de comprender el significado de la gracia del Señor, ahí él recién puede promover para el reino de Dios.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해드리죠. 그러면 왜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지 않고 있을까요? Entonces la pregunta es, entonces ¿por qué no muchas iglesias experimentan el crecimiento? 자,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Usted ve que hay iglesias que crecen, pero hay otra iglesia que no crece.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Hay causas. 자, 제가 몇 가지 이제 여러분 교재 12가지를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Aquí en la página número 1 yo escribí 12 causas.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의 교회에 이제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uizás algunos que puede aplicar, algunos que no aplican. 자, 그러면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첫 번째, 사람을 보지 못하기입니다. ¿Por qué iglesia no crece? Porque primera causa es que no ve a las personas. 사람을 볼 줄 아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Hay que tener una visión viendo a las personas. 얼마나 시장에 가면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Hermano, en mercado hay tantas gentes.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 가면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En estacionamiento de bus hay tantas gentes. 대부분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Hay mayoría son no son creyentes. 여러분 평신도들이 직장 가든 뭐 사업을 하든 다 대부분이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En sus trabajos mayoría no son creyentes. 항상 관심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구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Entonces, viendo a ellos, debemos enfocar y teniendo interés que es salvo o no. 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Uno tiene que tener un fervor y fuego y viendo que esa persona, aunque es incrédulo, algún día va a formarse como hijos de Dios. 석 달 전부터 제가 좀 새롭게 한 취미 생활이 하나 있습니다. Entonces, desde tres meses atrás, yo comencé a tener un hábito. 그래서 뭐 이제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조금 걷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Entonces yo tengo ya la edad avanzada, entonces yo tengo que dedicarme en ejercicio. 그래서 이제 공원 또는 이제 모서리 이렇게 산책할 만한 좋은 코스가 있으면 제가 아침 저녁으로 걷습니다. Entonces madrugada o a la noche yo camino a una plaza. 근데 공원에 가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10살, 11살 또는 9살짜리 아이들이 야구 경기를 매일 저녁 합니다. Entonces una noche cuando yo estaba caminando vi aquellos niños de alrededor de 9, 10 años toda la noche estaba jugando béisbol. 저는 저 아주 야구 경기를 좋아합니다. A mí me gusta, soy fanático en béisbol. 아, 뭐 탁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다 스포츠는 다 좋아합니다. En ping-pong o fútbol. Soy fanático en deporte. 그래서 제가 좀 뭐 소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한국 축구팀하고 여기 저 과테말라나 이쪽에 있는 중남미 축구팀하고 시합하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Mi deseo es que yo quiero ver el juego de Corea contra un partido de Centro Sudamérica de Guatemala. 그럼 나는 한국 응원하는 거 여러분 응원할 겁니다. Entonces yo voy a estar al lado de ustedes. No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까. Porque nosotros somos compañeros. 그래가지고 동그저 운동장에 다니는데 우연히 공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흘리고 한 공, 경기 끝난 다음에. Entonces, una noche yo estaba caminando, yo encontré una pelota de béisbol.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경기하다가 이렇게 공이 저 홈런을 쳐서 이제 그 담장 넘어갔던지 그러니까 공이 여기죠. 하룻밤에 하나, 둘, 셋을 내가 이제 거저 죽습니다. Quizás esa pelota es perdido mientras estaba jugando. Entonces, en un día yo encontré uno, otro día dos, otro día tres, a varias pelotas. 그래서 이 공을 물론 이제 뭐 공이 비싼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을 주워 가지고 모았다가 나중에 어떤 야구팀에 내가 줄 수 있잖아요. Entonces, cuando aunque no es muy caro, pero yo puedo juntarlos y algún día yo puedo entregar a unos equipos. 그래서 매일 저녁, 매일 아침 무조건 공원 갈 때는 걸어가면서 무엇만 보냐면 공만 찾는 거야. Entonces, desde aquel entonces, cuando yo camino a la madrugada o la noche, yo siempre estoy interesado mirando si hay pelota o no. 그래서 이제 같이 걷는데 우리 집 사람이 같이 걸어요. 또는 우리 딸하고 같이 개도 있으니까 개도 데리고 같이 걷습니다. Yo camino con mi esposa y tengo un perrito, entonces caminamos juntos.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공을 못 봅니다. Pero mi esposa nunca pudo encontrar. 우리 딸도 못 봅니다. Mi hija tampoco pudo ver. 이렇게 걸어가다 나는 벌써 공이 저기 있어갖고 저거 빨리 가 주워야지 누구 남이 죽기 전에 그런데 우리 사람 공을 못 봐요. Y cuando yo veo ahí enfrente había una pelota, entonces yo ya decido, voy a escoger. Pero mi esposa, mi hija, nunca pudo encontrar ninguna. 왜냐하면 항상 나는 밤에도 공, 낮에도 공. 이제 공을 주는다는 그런 의식 가운데 항상 그 공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보입니다. Porque por la noche, por la mañana, yo siempre estaba consciente de mi deseo de enfocar, encontrar una pelota. 그래서 어떤 날은 공을 10개 주는 날이죠. 10개. Pero había un día que yo podía encontrar 10 pelotas. 지금 한 달 동안 주셨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마 이만한 그 저 뭐 사과 상자 두 상자 정도의 가득이 한 150개 주셨어. Hermanos, no se asusten. En un mes yo podía encontrar 150 pelotas. 그 공을 다 주워 가지고 닦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시카고에 저희 집에 한번 오십시오. Sí, algún día si ustedes pueden visitar mi casa en Chicago. 그러면 내가 공도 보여주고 원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Si ustedes yo puedo mostrarlos y si quiere yo puedo darle a ustedes. 제가 그 공을 주시면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Ahí yo comprendí una verdad espiritual muy importante. 하루 저녁 아침 가서 공 하나 둘 그거 찾아가지고 오는데 그 공이 벌써 100개 150개 됐다는 것이죠. Hermanos, en un día uno o dos pelotas que yo comencé a juntar, pero ese en poco tiempo 150 pelotas podía juntar. 그러니까 여러분 밤낮으로 아 예수 믿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일까? 밤낮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Si ustedes desean encontrar a un alma perdido durante el día pensando en él, enfocando en él, podrán encontrar algo.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Y cuando nosotros concentramos en él y presentamos el evangelio, algunos seguramente va a aceptar.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분들을. Entonces nosotros lo guiamos, invitamos a la iglesia. 그러면 교인이 50명, 100명, 150명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교회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Entonces, hermanos, muy pronto, no mucho tiempo, muy pronto la iglesia va a tener 50 70, 100, 150. 그래서 교회 성장하지 않는 이유,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그 블라인드네스, 소경과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Entonces, hermano, ¿por qué la iglesia no crece? No tiene una visión. No se ve a aquellas almas perdidas. La ceguera es la causa.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Es como dudas. 아, 교회 부흥이 될까? Uno tiene dudas sobre el crecimiento. 나는 교육을 많이 못 받았는데. Yo no tengo buena educación. 나는 설교를 잘 못 하는데. Yo no predico bien. 이 지역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Nuestra ciudad no es un ambiente buena.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열정 있는 신자들이 없는데. En mis hermanos no tiene un deseo. 또 우리 교회는 뭐 건물도 변변치 못한데. Nuestra iglesia no tiene edificio. 그러니까 뭐 이거 부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Entonces es imposible a crecer.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Pero la palabra del Señor nos enseña claramente que si uno tiene fe, Dios lo va a cumplir. 마가복음 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Entonces Marcos 9:23 dice, si puedes creer al que cree, todo es posible.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Ustedes ya saben bien el doctor David Yonggi-jo de Iglesia. 제가 총장으로 나갔을 때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한 30분 면담한 적이 있어요. Cuando yo era rector de director de una seminario, yo pude encontrar un encuentro personal con él. 초청한 그 신학교와 그 교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문해서 좀 조언을 듣기 원했습니다. Entonces yo quería pedir aconsejo de aquel pastor doctor Yonggi-jo.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조 목사님의 그 믿음이 오늘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재발견했습니다. Entonces ahí yo comprendí la causa de crecimiento porque era la fe que él tenía. 그러니까 조 목사님도 교회 시작할 때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Y cuando aquel doctor Cho cuando comenzó a su ministerio, la situación era peor. 그분이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 아닙니다. Él no recibió buena educación. 그분을 돕겠다고 사역자들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No tenía muchos compañeros. 가족들 몇 명 데리고 개척했습니다. Comenzó la iglesia con su familia. 이와 같이 천막 쳐놓고 시작했습니다. Tenía carpas.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불신자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이제 사역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Lo único que hacía era orar mucho tiempo al Señor y tenía un gran deseo de ganar almas perdidas a fin podía lograr el trabajo de hoy.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Entonces, hermanos, creen que todo es posible en nuestro Señor Jesucristo.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Si Dios nos fortalece, todo es posible. Que tenga la fe en el Señor Jesús. 아, 나는 인물이 뛰어나지 못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No vaya a pensar que yo no soy algo especial. 아, 난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No tengo buena educación. No vaya a pensar de esa manera. 아, 나는 돈이 없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yo no tengo dinero. No vaya a pensar así. 나는 좋은 동력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No voy a pensar que no tengo compañeros con quien trabajar. 내가 사용하는 지역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No voy a pensar que nuestra circunstancia no es bueno.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A quién Dios utiliza? 믿음의 사람입니다. Aquellos que tienen fe.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는 사람. Aquellos que depende solo a Dios.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Aquellos que pide el poder de Dios.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Ese será utilizado grandemente por nuestro Dios. 그다음에 세 번째는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Tercer causa es que falta del liderazgo. 목회자는 지도자입니다. Hermanos, pastor es líder.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바른 지도자로 서게 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Si un líder se conforme a la palabra del Señor, la iglesia crece. 자,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때 교인들은 목사를 본받고 신앙생활합니다. Entonces los miembros siempre quieren seguir a su líder. 자,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Yo escuché una predicación. 여러분 사람 보고 믿지 마십시오. Hermanos, no vaya a ir a la iglesia por persona. 자, 집사님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Porque diácono no es perfecto. 장로님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Anciano tampoco perfecto.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Yo tampoco soy perfecto. 나를 보고 믿지 마십시오. No vaya a venir por mí. 하나님을 보고 믿으십시오. Que venga la iglesia por Dios. 예수님을 보고 믿으십시오. So, miren a Jesucristo.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El problema es que, ¿será que puedo ver a Dios? ¿Será que podemos mirar a Jesucristo? Sí, cuando podemos mirar, sí podemos seguir. Pero no se ve nadie. 그래서 목사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본받은 자로서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Por eso, hermanos, los miembros tienen que poder admirar a Jesucristo a través de los pastores.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Entonces, los miembros pueden seguir imitando a su pastor. De esa manera puede alcanzar el crecimiento.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뒷사람이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이 결정됩니다. Por eso, depende del líder, depende también su congregación.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Entonces, quiero contar una historia. 어느 교회가 성만찬하게 되었습니다. Entonces, había una iglesia que estaba haciendo ceremonia de Santa Cena. 자, 여기는 어떻게 성만찬한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성만찬할 때 이제 나와서 이제 성만찬을 받습니다. No sé cómo es costumbre de ustedes, pero hay iglesia que todos los miembros que vienen al frente y lo reciben. 그래서 장로님들이 안내를 해 갖고 이렇게 이 좌석의 끝에부터 한 줄씩 이렇게 차례차례 나와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받습니다. Por eso forman filas, una fila y entonces ahí cada miembro pasan y reciben Santa Cena. 그래서 이제 저기 앉으신 분부터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리 돌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Entonces, esa fila, desde este lugar, todos tienen que caminar y tienen que pasar este lugar. 돼가지고, 저 끝에 앉으신 분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 만찬을 받으러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Entonces, de primera persona tiene que ir a un camino indicado y a recibir Santa Cena. 그분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었습니다. Entonces, esa primera persona que tiene que venir, de repente quiere ir al baño. 그 저 뒷문으로 가고 화장실로 해갖고서 이제 갔다가 이제 만찬상에 나오려고 생각했습니다. Entonces, él pensó que primero me voy a pasar al baño y voy a regresar y voy a pasar 그러니까 para recibir Santa Cena. 나가니까 뒤에 있는 그 줄에 앉았던 사람이 다 뒷문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만찬상 간다 그러면서. Entonces él comenzó a caminar y se fue por puerta de atrás, pero otra persona todos seguían por puertas atrás. 그 사람이 날 따라오니까 이 화장실까지 따라오면 안 되는데 화장실 못 가고 그냥 뒷문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이리 돌아와서 만찬을 받았습니다. Cuando él quería pasar al baño, vio que todos seguían a su atrás. Entonces él quería pasar, pero no podía pasar y se volvió de nuevo y pasó aquí enfrente y todo siguió su camino. Hermano, la persona atrás siempre mira a aquellos que están enfrente. Porque aquellos que están enfrente es líder. Entonces aquellos que están enfrente tienen que actuar bien. Entonces atrás también lo va a imitar. 성만찬하러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왜 뒷문으로 통해 가지고 갔다 나와야 되는 것은 그 앞사람 때문이었습니다. ¿Y por qué todo el mundo se fueron por puerta atrás? Porque primera persona se fue por atrás. 그래서 목회자가 지도자로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Por eso el pastor con un fuerte liderazgo tiene que guiar a su congregación. 교회 말이 많고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것은 지도력 때문입니다. Porque hay tanta desorden porque por falta de liderazgo.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는 목 양들의 그 어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Por eso el pastor tiene que ser un modelo para la congregación. 아,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목회를 8년을 했습니다. Y yo fui un pastor allá en Corea durante 8 años.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많이 붕하고 그러지만 지금 요새는 잘 붕하지 않습니다. Hermanos, en iglesia coreana hubo gran avivamiento, pero en este momento está un poco parado. 저는 이제 그 목회 사역의 철학을 영성에 두었습니다. Entonces yo decidí enfoqué en espiritualidad. 지금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 케이블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 성경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En hoy en día, hermanos, a través de internet, canal de televisión podemos recibir tantos estudios bíblicos.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삶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어떤 메시지를 내가 받고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Hermanos, la espiritualidad viene en comunión de los hermanos, no es por estudio bíblico. 그래서 영성은 공동체적이요, 공동적이고 복수적인 것입니다. Entonces, espiritualidad es un algo comunión y el plural.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님들 영성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신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Pero muchas veces los coreanos pensaron que es algo individual y pensó que algo es misterio. 그래서 영성의 이제 출발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Y por eso yo pensé que el primer paso de espiritualidad es la oración. 뭐 한국교회 물론 열심히 새벽에 기도합니다. 새벽 5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Claro, la iglesia coreana ora mucho porque desde 5 de la mañana comienza a orar.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한 천여 명씩 모이는데 새벽에 좀 더 많이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Entonces en día domingo asiste más o menos aproximadamente 1000 miembros, pero yo deseé que venga más en culto de madrugada. 특별히 교회 주일날 예배에 이와 같이 찬양하는 성가대 또는 그 사역자들이 다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Y especialmente los grupos corales que grupo coral de día domingo también desee que venga durante la semana en culto madrugada.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성가대를 세우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De repente mientras orando Dios me dice que ese grupo coral es póngalo en culto de madrugada también. 새벽 5시에 무슨 성가대를 올게 특별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 En 5 de la madrugada qué grupo coral qué es esto? 성가대원들이 기도 많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Eso significa que muchos hermanos no oran. 그래서 성가대가 10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Nosotros teníamos 10 grupos corales.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한 달에 한 주간 정도는 우리 성가대가 매일 새벽마다 맡아서 찬양을 합시다. Entonces yo dije que en cada semana por turno los grupos corales y vamos a alabar al Señor cada mañana. 오, 성가대 대장 성가대원들 뭐 장로님 그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한 30년 됐지만 새벽에 성가대 한 적이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지금 성가대원 젊은 사람들 다 직장 일찍 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Entonces todo el mundo dijeron que es imposible. Nosotros tenemos trabajo y durante 30 años nosotros nunca tuvimos de ese tipo de reunión no. 아이,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까 한번 우리 해 봅시다. 순종합시다라고 말했어요. Entonces yo le dije, Dios me dijo, entonces vamos a obedecer la voluntad de Dios.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목회자 지도력을 내가 발휘한 것입니다. Entonces todo estaba contra mí, pero yo ahí como un líder, yo decidí a seguir la voluntad del Señor. 그 새벽 기도에 성가다가 시작이 되었고 많이 나왔습니다. Entonces en 5 de la mañana en culto de madrugada, los grupos corales estaban en su lugar. 성가대원들 자신들이 놀랐습니다. 나와 가지고. Y ellos mismos se sorprendieron.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주간만 했는데 1년을 그렇게 하거나 2년째 될 때는 우리 매일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Entonces, durante un año ellos hicieron en turnos, pero en alcanzando en dos años, ellos mismos dicen que nosotros queremos estar en toda la semana, todos los días. 한 달에 일주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거 매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와야 되는 그건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ellos primeramente dijeron que ay, aunque sea una semana o nosotros tenemos trabajo y es imposible para nosotros.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은 365일 새벽에 성가대가 수고했습니다. Entonces yo dije yo soy líder espiritual de ustedes. Entonces yo sigo la voluntad del Señor. Vamos a obedecer. Por eso hoy es 365 días. Toda la mañana los grupos corales alaban al Señor todos los días.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든지 성경의 역사를 보든지 또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Entonces aquí nosotros podemos aprender en toda historia de pueblo de Dios, Dios siempre utilizó aquellos líderes.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력을 이제 키워가십시오. Nosotros debemos ejercer liderazgo en nuestro ministerio.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Hermanos, los líderes no nacen. sino edifican. 여러분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Ustedes también pueden ser un buen líder. 지도력을 개발하십시오. Entonces uno hay que desarrollar.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 지역에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가 있습니다. Nosotros sabemos en Estados Unidos una iglesia bien famosa Willow Creek. 그 교회는 1975년에 23살의 빌 하이벨 목사님이 개척했습니다. En 1975 un Bill Hybels el pastor comenzó a ese ministerio. 뭐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Con los jóvenes comenzó. 뭐 지금은 아마 뭐 교인이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지만은 그분의 특징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 잘 모릅니다. Entonces hoy es una iglesia bastante grande, pero muchos no conocen cuál es la característica de aquel pastor.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훌륭한 탁월한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Yo no creo que tiene buen sermón. 그분이 훌륭한 상담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No es un buen aconsejador. 또 어떤 훌륭한 행정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No tampoco es buen administrador. 또 어떤 그 상담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Y él no aconseja bien a los hermanos. 그분이 그렇게 조그만 그룹에 젊은이들 데리고 큰 대형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Entonces, él comenzó con pequeño grupo de jóvenes, pero comenzó podía tener gran éxito porque él tenía dos. 첫째는 불신자들에 대한 구원의 열정. Lo que uno que tenía es un gran deseo de ganar almas perdidas. Hasta hoy en día él evangeliza personalmente. 식당에 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있는 안 믿는 주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갑니다. Cuando va a un restaurante, no va a un restaurante cristiana. 그래서 식당 주인을 전도합니다. Y va donde incrédulos y evangeliza aquel dueño.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러한 거죠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Entonces hay un grupo de los jugadores. 안 믿는 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Todos son incrédulos. 이 목사님이 가서 같이 축구 선수로 같이 뜁니다 클럽에. Entonces ese pastor juega con ellos.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도 비라이블 목사님 모르고 비라이블 저들 모르자 그냥 운동이 좋아서 그냥 운동합니다. Todos son desconocidos, no saben que es el pastor, pero por amor a deporte juegan juntos. 물론 비라이블 목사님 뭐 축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 팀에 들어갔습니다. Porque él está en aquel grupo para ganar almas. 그래가지고 친구가 된 다음에 전도하고 교회로 많이 인도했습니다. Primero hacen amigos. Y después entregan el evangelio. 그래서 이분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합니다. Y él tiene un gran fervor ganar alma perdida.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교회 부흥 성장의 비결이 있습니다. Y también otro clave más importante. 그것이 무엇이냐면 리더십 지도력이. Porque él es un gran líder.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갑니다. Y él guía a los demás.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잘 훈련하고 잘 이끌어가는 탁월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Él tiene capacidad, enseña con los básicos de la palabra del Señor y él es un líder que guía a los demás. 제가 excelente. 지난번에 강의 시간에 풀러 신학교 말씀을 드렸죠? En seminario anterior yo dije sobre seminario Fuller. 풀러 신학교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종합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Y para graduar ahí hay que tener un examen. 자, 선교학 그 분야에서 이제 석사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종합 시험의 내용이 이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Entonces, para el examen sobre misionología había cuatro tipos de examen.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제 그 선교 신학 primeramente teología misionología. 그 선교의 역사 y también historia. 교회 성장학 y también el crecimiento iglesia 문화, 인류학, y también historia humana 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animism 정령숭배 y sobre religion. estudios sobre religiones mundanas 다섯 개 이 과목을 이제 그 종합 시험 통과해야 그다음에 졸업을 합니다. Y entonces uno tiene que pasar esos cinco tipos de examen ahí recién podía graduar. 중반에 한 과목이 더 추가됐어. Pero en más adelante agregó una 그 과목이 뭔지 아세요? Una materia más. ¿Sabe qué es eso? 그것이 리더십이에요. Es el liderazgo. 그래서 설교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많은 학자들이 결론 내리기를 목사님의 리더십에 부재라는 것입니다. Hay una iglesia, un pastor que tienen todo cualidad. Pero la iglesia no creció. Al final todos dijeron que por falta de liderazgo.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마 동역자들 가운데도 아 그분은 설교도 행정도 상담도 교육도 참 목회자의 좋은 자질을 갖추었는데 교회가 이상하게 부흥하지 않는다. 그분은 분명히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Entonces, si un pastor que predica bien es buen administrador, tiene buena educación, que tiene buen conocimiento, que hacen todo muy bien, pero la iglesia no crece, quizás por falta de liderazgo. 또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설교도 변변치 않고 뭐 다 뭐 이렇게 교육도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잘해요? Al contrario, un pastor que no tiene casi nada de cualidades, pero Iglesia se crece. 그분은 영적인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Quizás porque tiene un liderazgo espiritual.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회자의 자질이 많이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영적인 지도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ntonces, entre todo yo pienso que entre todas las cualidades, liderazgo espiritual es una cualidad muy importante para los pastores.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슈퍼스타 패스터,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아,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은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Y también hay una iglesia que uno un pastor que quiere ser un pastor superestrella. 그래서 entonces esa iglesia 독재적으로 막 그 목회를 합니다. Entonces es una dictadura. Pastor quiere hacer lo que quiera. 그래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타나면 여러분 다 일어나서 나에게 이렇게 이 존경하는 표시를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Entonces le piden a la congregación, cuando yo me vengo, usted tiene que mostrar el respeto sobre mí. 또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 반드시 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Cualquier cosa que usted quiere hacer algo tiene que pasar primeramente mi permiso. 나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고 철저하게 다 보고해야 하고 사역을 하십시오. Y cualquier cosa que hacen tiene que avisarme a mí primero. 그래서 늘 언제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목회자적인 존재를 교인들 앞에 과시하는 것입니다. Entonces uno siempre quiere ser un superestrella delante de la congregación. 굉장히 위험한 목회입니다. Es un ministerio muy peligroso.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Nuestro Jesús no hizo de esta manera.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했습니다. Jesús mismo lavó los pies de los discípulos. 왜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한국 목사이지만은 우리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Yo soy pastor coreano, pero entre los pastores coreanos muchos son así.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하다가 교만해져서 시험에 빠져 목회를 중단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Por eso hay muchos pastores que cayó en orgullo, por eso al fin dejó de ser ministro. 그 목사님이 너무도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Y por eso muchos miembros por culpa de aquel pastor se va de la iglesia.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자꾸 이 영어를 우리가 델리게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사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Por eso el ministerio los pastores tiene que delegar el trabajo con los miembros.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목사님의 기본적으로 해야 할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Entonces hay dos responsabilidades que habla la palabra del Señor. 첫째가 말씀 전하는 것. Primero anunciar la palabra. 두 번째는 세례 주고 성례식 집회 가는 것이. Y segundo es realizar bautismo y también ceremonia a Santa Cena. 여러분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필요합니까? Hermanos, para preparar la palabra del Señor, ¿cuánto tiempo necesitamos? 매일 묵상해야 되지요. Hay que meditar todos los días.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의 꿀을 먹을까?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Hay que pensar qué palabra debo entregar a los miembros.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Hay que orar por los hermanos. 그리고 말씀을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Hay que estudiar la palabra.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믿는 분들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Y también hay que bautizar a aquellos nuevos convertidos. 그러면 누가 신방하고 누가 상담할까요? Entonces, ¿quién puede visitar y aconsejar los hermanos?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본 대로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Y por eso levantó los diáconos.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되고 환자를 돌봐야 되고 이 모든 것 다 평신도들이 목사와 더불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Entonces, para ayudar a los demás, entonces eso es los miembros tienen que hacer.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가운데 근데 번아웃이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다 소진해 버리는 경우에 그 혼자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ero la verdad muchos pastores lo hacen solo. Por eso se cansa rápido. 혼자 설교하고 uno solo predica, 혼자 교육시키고, uno solo se educa, 혼자 상담하고, uno solo aconseja a los miembros, 혼자 행정 다 하고, uno solo administra todo. 그러니까 너무 결국에는 너무 피곤해 가지고서 사역을 못 하는 것이. Al final deja tan temprano con cansancios.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 평신도들을 훈련해서 자기의 사역을 delegation하고 나눠줘야 됩니다. Y por eso los pastores tienen que formar los líderes y tienen que compartir el ministerio. 여러분 엘레아 새들백 교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 잘 아시죠? Ustedes han escuchado sobre Rick Warren, Iglesia de Saddleback. 그 목사님을 제가 한국에 초청해서 99년도에 한국의 명성교회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Entonces yo invité a aquel pastor en una iglesia coreana. 그 리그렌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그 평신도들이 얼마나 사역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는지 병원을 한번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평신도가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Entonces es un testimonio de él. Entonces es que sus miembros cómo ministra bien su trabajo es un testimonio de él. Entonces un miembro muy importante estaba hospitalizado en un hospital. 교인이 한 6천 명, 만 명 되니까 목사님이 다 신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무도 이제 중요한 평신도이기 때문에 신방을 병원에 신방하게 되었어요. Hay tantos miembros, él no podía visitar a todos, pero ese miembro era un miembro tan importante, entonces él visitó a su hospital.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신방하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들여보내 Y entonces en hospital y donde estaba él, él quería entrar pero no lo permitió. 아니 나 새들백교회 목사인데 이 우리 저 교인 성도 신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Entonces él dijo, yo soy pastor de él, yo quiero visitar a mi miembro, pero el hospital dice no. 왜냐하면 벌써 새들백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은 다 평신도도 패스라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이 다녀갔는데. 당신이 진짜 목사입니까? 당신 어떤 목사입니까? 물었습니다. Entonces el hospital dice que hay tantas pastores dijeron que es pastor de él, tantas pastores ya vino varias veces, pero no sé que si es usted un pastor de verdad o no. 그래서 이거를 목사 내가 담임 목사고 진짜 목사입니다. Entonces él explicó, yo soy pastor principal de la iglesia.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Por eso él agradeció al Señor porque hay Y todos los miembros dicen que soy pastor de mi hermano. 왜냐하면 그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목회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병원 신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Porque sus miembros no consideran a ese trabajo de pastor. No, ellos mismos piensan que es mi ministerio, piensan que yo soy pastor. Por eso aquel pastor Rick Warren que alabó al Señor por miembros tan maravillosos. 여러분의 성도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교인을 돌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Hermano, imagínense, sus miembros tienen corazón como ustedes. 혼자 목회하지 마십시오. Hermanos, no vayas a trabajar solo. 사역을 함께 나누십시오. Comparten el ministerio. 그리고 평신자들을 세우십시오. Y levanten los líderes. 말씀을 전하는 것 성례 집행 외에는 평신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Y porque en predicación y también aquellos ceremonia en vez de eso los miembros pueden hacerlo todo. 교회 행정을 맡기십시오. Déjalo en administración. 평신도들에게 신방도 부탁하십시오. Y para que ellos hagan la visita. 평신도 훈련해서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Y para que ellos también pueden enseñar a los demás. 그래서 마치 목사는 야구 팀의 감독처럼 이렇게 전체 선수들을 감독 것처럼 교인을 잘 영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Y el pastor tiene que ser como un entrenador de los jugadores para que ellos puedan mover. 다섯 번째. En quinto. 그다음 너무 교리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No vaya a estar atado en doctrina. 물론 이제 교리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단 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Claro, hermanos, la doctrina es muy importante porque hay mucha falsa enseñanza. 우리 한국에도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몰몬교 등등 막 그 이단 종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En Corea también los testigos de Jehová, los mormones, hay tantas sectas abundantemente. 교인들 생각할 때는 뭐 몰몬교도 여호와의 증인도 그냥 교회 다 같은 줄 알고 아무데나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Y todos los incrédulos piensan que testigos de Jehová, mormones, los cristianismos son todos igual para ellos. 분명히 기독교의 교리를 여러분이 잘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Claro, ustedes tienen que enseñar bien la doctrina sana.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전도를 안 한다든지 또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Pero ustedes solamente se dedican en enseñanza de doctrina, se olvidan de evangelización y oración, entonces ahí no va a crecer la iglesia.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할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하다가 여호와의 증인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Entonces un día cuando yo era copastor, uno de nuestros diáconos enfrentó con los uno de testigos de Jehová con la palabra del Señor.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우리 성경 공부할까요? 이렇게 가지고 접근합니다. Porque los testigos de Jehová siempre vienen diciendo, vamos a estudiar la palabra de Dios.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잘 못 가르치신다 생각하면 아주요. 그럼 그분들이 와갖고 아주 친절하게 성경을 잘 가르쳐준다. 여호와의 증인. Sí, entonces los testigos de Jehová cuando nosotros los invitamos, ellos con tan amabilidad, ellos enseñan bien la palabra. 6개월 동안 매주일 그분들과 성경 공부한 집사님이 어느 날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전도할 때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Entonces aquel diácono que pasó seis meses estudió con aquel testigo de Jehová un día vino a mi pastor. 나는 우리 교회와 여호와의 증인이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은 여호와의 증인과 6개월 동안 공부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내가 이 교회 나오든지 여호와의 증인을 가든지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청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ntonces digo, ahora yo voy a decidir una cosa. Yo pasé estudié con los testigos de Jehová durante seis meses. Yo no sé cuál es la diferencia de nuestra iglesia y con ellos. Entonces yo voy a decidir una religión, una iglesia, pero antes de eso quiero pedir un favor.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이제 그래서 그 청탁이 무엇이냐면 목사님하고 여호와의 증인 목사 님하고 둘이 성경 토론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가운데서 봐 가지고 어느 편이 이기는가 결정하고 이제 교회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Entonces, ¿cuál era el favor? Entonces, aquel pastor de testigo de Jehová y pastor y a usted que háganlo juntos y compartan la palabra. Entonces yo voy a mirarlo, ahí yo voy a decidir cuál religión que yo voy a escoger.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차청해서 내가 성경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Entonces yo fui voluntario y yo quería ir a hablar con ellos. 그 집사님 집에 그 집사님이 앉아 있고 여호와의 증인 두 사람 그다음에 우리 교회 대표 나 2대 1로 성경 토론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Entonces ahí en casa de aquel diácono aquel dos miembros de testigo Jehová y yo solo dos contra uno nosotros comenzó a tener una conversación. 제가 그때 장로교 이제 총신 다닐 때인데 뭐 성경 많이 외우고 뭐 많이 공부할 때죠.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준비하고 또 그분들이 아는 거 다 준비하고 이제 성경 토론하게 되었어요. Entonces yo tenía un gran fervor de conocimiento del Señor y comenzamos a conversar. 이제 성경 토론이 시작돼 30분 만에 제가 아주 판정으로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Entonces durante pasó solamente 30 minutos aquel entonces yo lo vencí perfectamente. 두 사람이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이분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데 저는 성경으로만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갖고 떠나버렸습니다. Porque yo dije a ellos basado solamente basado en la palabra del Señor. Al fin ellos fueron vencidos y ellos mismos se fueron de esa casa. 그래서 집사님이 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를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Por eso ese diácono dijo que ahora yo sé cuál es. Entonces él volvió a nuestra iglesia. 그래서 여러분 교리 중요합니다. La doctrina, hermanos, importante. 그래서 여러분 교리 공부를 잘 시켜야 됩니다만은 너무 교리에 집착해서 사역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Pero eso no quiere decir que nosotros solamente debemos dedicar en la enseñanza de la doctrina. Si solamente enfocamos una parte, la iglesia no crece. 여러분 이제 교리를 강조하는 많은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Porque la iglesia que enfoca mucho sobre la doctrina normalmente no evangeliza.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정리합니다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Entonces en resumen, ¿por qué Dios edificó la iglesia para ganar almas perdidas?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는가?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돼. 비전의 문제입니다. ¿Y por qué iglesia no crece? Porque no tiene visión sobre almas perdidas.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orque muchos están esperando a nuestro evangelio.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Hermano, nosotros podemos ganar almas.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됩니다. Segundo, nosotros debemos tener fe.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목회자의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버려야 됩니다. Debemos dejar la incredulidad.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Con liderazgo debemos guiar a las ovejas. 목회를 혼자 잘난 척하고 독재하지 마십시오. Hermano pastor, no es solo que trabaja. 사역을 함께 나누십시오. Hay que compartir el ministerio. 그다음에 너무 교리적으로 집착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전도하는 교회를 세워 나가십시오. Y no vaya a enfocar solamente en el doctrina, sino que también hay que dedicarse en ganar almas perdidas.